연습된 걸까 어둠을 도망쳐 난 고스란히 갈 서 한 걸음씩 서로 맞춰가 그럼 속에 난 너를 읽어내려가 하늘 조명들처럼 조금씩 켜지는 물들어가 그게 좋아 네가 오는 게 제로 문이 열리면 꼭 이렇게 춤을 추다 꺼내 걸음마다 흔들어